긴 한숨이 봐. 두 손을 뻗어봐 잡아봐. 아무것도 다 두렵지 않아. 그 사랑의 흔적을 찾지 마. 가슴에 새긴 네 이름이 다야 그걸로 충분해. 밤하늘 비추는 별빛은 느껴봐. 오, 누구도 다 견딜 수 있어.